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20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작별 방문해온 옵시사와다 주조 캄보자 왕국 특명전권 대사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